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7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대외 로스통신, 중국의 환구망, 환구시보, 홍콩 대공보와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중국 보도망, 국제방송망, 청년망, 광명망,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NHK 텔레비전 방송, 웬남의 신문들인 하노이 모이, 타잉 리엔, 인터넷 신문들인 띵 모이, 바오 모이, 타이 신문 방코크 포스트, 미얀마의 신문들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 더 미로 데일리, 텔레비전 방송, 파키스탄의 신문들인 돈, 더 네이션, 파키스탄 옵서버, 익스프레스 트리뷴, 텔레비전 방송, 인디아 신문 아세안 에이지, 영국의 로이터 통신, 프랑스 인터넷 신문 뱅 미뉴트, 미국의 CNN 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수상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전해했습니다. 러시아 인터넷 신문 브레미아 베레미오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045 군부대 관하 산악보병대대의 스키 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러시아의 인터넷 통신 네이따 인터넷 홈페이지 이루코츠크 블로그 스포트 루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 비행술 경기대회 2016을 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본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